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엊그제 방송을 들어보니까 일본에서는 아주 희한한 직업이 생겼답니다. 친정 어머니를 빌려드립니다. 이런 직업이라는데요. 어머니 없는 사람이 아기를 낳았거나 아플 때, 또 어머니의 정이 그리울 때, 그때 돈을 받고 어머니를 빌려준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계시면 부모와 형제, 자매, 집까지 한 세트로 빌려주는 데도 있다고 하더군요. 사람 빌리는 일이 마치 물건 빌리듯 비인간적이긴 하지만 얼마나 정이 그리우면 이 정을 빌려주는 이런 직종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 빌릴 일이 없으신 분들 엄청난 행복 갖고 계신 거예요. 비록 평소에 느끼지는 못하겠지만요. 실종된 아들을 찾아나서는 아버지, 잭 레몬의 연기가 눈물겹게 펼쳐졌던 영화였죠. 미싱의 메인 테마, 반젤리스의 음악,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하이틀로 사연 보내주신 박영우씨, 잘 들으셨죠? 얼마 전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돈 때문에 부모 형제를 몰살한 그 사건이요.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부모 형제도 등을 돌리면 남보다 더 못하다는 사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그 평범한 사실을 우리가 아주 잊어버리기 쉬운데,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잊혀져 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셨죠? 대구 동구 신암 3동의 김선미 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정혜용 씨가 짱구에게 사랑한다는 말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함께 띄워드릴게요. 영화 고령가 살인사건 중에서 고령가 소년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Are you lonesome tonight? Are you lonesome tonight? Do you miss me tonight? Are you sorry we drifted apart? Does your memory stray to a bright summer day when I kiss you? Call you sweetheart. Do the tears in your parlor seem empty and bare? Do you gaze in your doorstep and fit you in there? Is your heart ever pale? Should I come back again? Tell me, dear, are you lonesome tonight? I wonder if you're lonesome tonight. You know someone said the world's a stage and each must play a part. Pray and pray in love. When you asked my sweetheart, everyone when we met, I love you at first glance. You read your lies so clearly and never miss a cue. Then came act two, you see the change, you act strange, and why, I never know. Honey, you lie when you say you love me. And I had no cause to talk to you. But I'd go on hearing your lies and go on living without you. Now I'm still in despair and I'm still in there with emptiness all alone. And if you won't come back to me, then it can bring the curtain down.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 중에서 고령가 소년 합창단의 노래 Are You Lonesome Tonight이었습니다. 양병선 씨, 숙희를 생각하시면서, 또 이용구 씨, 박은경 씨 생각하시면서 잘 들으셨습니까? 이분들 전부 하이텔로 사연 보내주신 분들인데요. 하이텔로 사연 보내주신 분들 말고 또 엽서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가끔 그 방송 날짜를 안 적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방송을 할 때 일단 그런 엽서는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선물도 푸짐한데?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대구 서구 내당 사동의 자칭 귀여운 소녀씨 잘 들으셨어요? 영화 귀여운 반항아 레프론테 중에서 리키에 포베리의 노래 사라베케티아모였습니다. 프랑스 시골의 어느 마을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샤를로트는 13살의 꿈 많은 사춘기 소녀입니다. 그런 그녀가 방황을 하기 시작한 것은 천재 피아니스트인 동갑내기 글라라를 만나서면서부터였죠.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곳에 위치한 클라라. 샤를로트에게 그녀는 동경의 대상인 동시에 질투의 대상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한 소녀의 방황과 꿈을 대사보다는 영상으로 아주 섬세하게 그려낸 영화죠. 귀여운 반항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척 투명한 느낌을 주는 영화인데요. 이 클로드 밀러 감독의 귀여운 반항아가 까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118번째 작품입니다. 주연을 맡은 샤를로트 갱스브루는 이 영화로 세자르 신인 여우상을 수상했죠. 클로드 밀러와 샤를로트 갱스브루는 이후에 어제도 소개해드린 귀여운 여도죠. 라프티 블루즈에서도 호흡을 맞췄어요. 자, 이제 까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119번째 영화 소개해드릴게요. 80년대식 미국 로드무비 작가, 이렇게 일컬어지는 감독이죠. 짐 자무시의 다운 바이 로우입니다. 짐 자무시는 지난주에 소개한 Stranger Than Paradise, 천국보다 낯설은 이 영화의 감독이죠. 예술 영화를 지향하는 유럽의 영화학도들에게는 마치 우상처럼 평가되고 있는 감독이 바로 이 짐자무시라는데요. 그 이유는 영화의 형식을 끊임없이 실험하고 있는 자무시 감독의 창조성 때문이랍니다. 그의 세 번째 장편 영화 다운 바이 로 역시 내용이 충격적인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감옥에서 알게 된 세 명의 죄수가 탈출해서 서로 방황하다가 다시 각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어찌 보면 흔하고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 남자의 정신적인 공허와 방황을 자무시 감독은 끝없는 롱테이크와 흑백 화면으로 처리하고 있죠. 별다른 대사나 액션이 없이 영상만으로도 감동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감독 중에 하나가 바로 짐 자무시죠. Down by law. 직역하자면 법에 굴복하다 뭐 이쯤 되겠죠. 이 영화에는 특히 감독이 아주 존경한다는 노래하는 시인 탐 웨이츠와 이태리 코미디언 로베르토 데니니 등이 감독의 재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 장안구 조원동의 최영숙 씨 듣고 계십니까? 자, 영화 전망 좋은 방 중에서 키리테카나와의 노래 오미오 파피노카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푸치니의 자니스키키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영국의 짐 사이보리 감독 하면은 을에 뒤따라오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소설가 E.M. 포스터인데요. 아이보리 감독에게 포스터의 1인자라는 별칭을 만들어준 영화가 바로 이 전망 좋은 방이죠. 까에디 시네마가 선정한 120번째 작품입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상류 사회의 규범에 얽매여 살던 젊은 아가씨가 플로렌스에 갔다가 자유분방한 사랑에 빠집니다. 영국에 돌아온 뒤에도 그 사랑을 잊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감독의 애정과 수채화처럼 아름답고 소박한 화면, 그리고 헬레나 보넴 카터, 매기 스미스, 다니엘 데이루이스 등이 열연을 해서 영화의 수준을 한껏 높여놨는데요. 아카데미 3개 부문과 골든글로브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죠. 최근에 제임스 아이보리는 역시 E.M. 포스터의 소설 하워즈 엔드로 또 각광받았는데요. 에마 톰슨이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죠. 자, 조금 전에 들은 노래 오미 오빠 피노카로를 이번에는 게리카의 콘트라베이스로 한번 들어보시죠. 전북 1위의 최은주 씨, 노원구 상계 5동의 이승현 씨, 어떠셨어요? 이 오미 오빠 피노가로는 사람의 목소리로 들어도 악기로 들어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전망 좋은 방 중에서 오미 오빠 피노가로 오늘은 게리카의 콘트라베이스로 들려드렸습니다. 가이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의 세계 영화 121번째 작품은 프레디 뮬러 감독의 산의 분화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85년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아름다운 스위스의 자연과 함께 고전 비극처럼 슬프고도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 이것을 담고 있는 아주 서정적인 영화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드문 스위스 산골의 어느 외진 마을에 농사를 짓는 부모와 말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는 10대 아들, 그리고 그런 동생을 보살피는 누나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자신의 불구를 참지 못하고 집안 물건을 모두 부숴버린 뒤에 산 꼭대기에 오두막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자 누나가 동생을 찾아가죠. 두 사람은 화롯불가에서 그들만의 하룻밤을 보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아들은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때부터 생각지 않은 비극이 이 집안을 덮치죠. 농아 소년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느낌일까? 감독은 스위스의 사계절을 담은 화면 속에 이 느낌들을 그려넣었습니다. 가이드 시네마가 선정한 122번째 작품은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이태리 영화 진저와 프레드입니다. 아, 물론 이 진저는요, 그 유명한 뮤지컬 스타 진저 로저스고요. 프레드는 탑댄스를 잘 치는 프레드 아스테어입니다. 아멜리아와 피포는 이 진저와 프레드라는 예명으로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왕년의 명컴비입니다.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계기로 30년 만에 활동을 재개하죠. 하지만 자신들과 함께 출연하기로 된 공연 멤버들이 하나같이 이상하고 기묘합니다. 페데리코 펠리니는 평소에 TV 산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진저와 프레드, 이 영화 속에서 보다 명확하고 또 코믹하게 TV를 비판합니다. 이 영화는 특히 펠리니 영화의 특징인 서커스적인 요소가 절정을 이루는데요. 말 그대로 펠리니의 영화 인생을 집대성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저와 프레드의 음악 자료가 없어서요. 대신에 진짜 진저 로저스와 프레드 아스테어가 함께 부른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Pick Yourself Up. I can't teach you anything. Please, teacher, teach me something. Nice teacher, teach me something. I'm as awkward as a camel. That's not the worst. My two feet haven't met yet, but I'll be teacher's pet yet, 'cause I'm going to learn to dance on burps. Nothing's impossible, I have found. When my chin is on the ground, I pick myself up, dust myself off, start all over again. Don't lose your confidence if you slip. Be grateful for a pleasant trip and pick yourself up, dust yourself off, start all over again. Work like a soul inspired till the battle of the day is won. You may be sick and tired, but you'll be a man, my son. Will you remember the famous men who had to fall to rise again? So take a deep breath. Pick yourself up. Dust yourself off. Start all over again. Some self-assurance if your endurance is great. I'll learn by easy stages if you're courageous and wait. To feel the strength I want to, I must hang on to your hand. Maybe by the time I'm 50, I'll get up and do a nifty. 하이텔로 김재윤 씨가 대전 엑스포 독일관에서 통역과 안내하는 누나에게 힘 잃지 말라는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진저 로저스와 프레드 아스테어가 대신 이 김재윤 씨의 말씀을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Pick yourself up. 기운내라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까예드 시네마가 선정한 123번째 작품은 프랑스의 누벨 이마주를 대표하는 레오 게락스 감독의 영화입니다. 나쁜 피, 모베상이죠. 연대를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느 도시. 이 도시는 사랑 없는 섹스가 원인으로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STBO라는 무서운 질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화는 핏빛 같은 붉은색이 가득 찬 이 도시의 지하철에서 주인공 알렉스의 아버지가 죽어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갱단의 보스에게 살해당한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알렉스는 연인 리즈를 떠납니다. 하지만 새로운 비극이 시작되죠. 알렉스가 한 팀이 된 아버지 친구의 젊은 정부 안나와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창자가 시멘트에 절인 것처럼 뒤틀린다. 시멘트에 절인 것처럼. 알렉스의 이런 절규는 청춘의 고통을 그대로 뿜어내는 것 같습니다. 결국 리즈와 안나, 이 두 여인의 품 안에서 마지막을 맞는 알렉스. 안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렉스와 사랑을 시작하고 리즈는 어느새 그를 잊어버린 자신이 슬퍼서 마음껏 눈물을 흘립니다. 이 영화는 젊은이들의 방황과 슬픔을 음울한 시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80년대 청춘 영화 중에서 최고의 걸작으로, 그런 걸작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레오 게락스 감독을 단번에 거장의 대열로 올려놓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레오 게락스 감독은 데이빗 보이의 음악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뽕네프의 연인들 중에서도 Time Will Crow라는 그의 음악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 모베상에서도 알렉스가 사랑 때문에 절규하는 그 장면에서 데이빗 보이의 음악이 흘러나오죠. Modern Love 들어봅니다. 오베사인 중에서 데이빗 보이 Modern Love였습니다. 까에디 시네마가 선정한 124번째 작품은 우디 앨런 감독의 수많은 걸작 중에 하나인 한나와 그 자매들입니다. 우디 앨런의 영화적인 특징과 진수가 모두 녹아들어 있어서 앨런의 노스텔지어 무비라고 불리는 영화인데요. 우디 앨런도 직접 출연하고 있고 영국의 그 성격파 배우 마이클 케인, 미아 페로, 에드 피셔의 딸인 캐디 피셔, 바바라 허쉬, 또 홈얼론에서 조 페시와 함께 나왔던 그 도둑 다니엘 스턴의 모습도 보이고요. 막스 폰 시도우까지 출연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아, 게다가 여기에는 우디 앨런의 친자식 3명과 한국, 베트남, 중국인 양자가 모두 출연하고 있죠. 영화는 뭐 특별한 줄거리는 없습니다. 한나와 할리 그리고 리 이 세 자매가 겪는 사랑과 갈등, 또 여성의 자립 문제, 부모를 책임지는 문제, 이런 보통 사람들의 보통 모습들 그저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마치 체홉의 세 자매를 연상시키는 이들의 이야기랑 또 연극의 막 장처럼 넘어가는 영화의 카트카트가 아주 그 알렌의 독특한 연출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죠. 또 그 뒤에 숨어있는 우디 알렌의 세상살이 철학 또한 만만치 않고요. 아, 우디 알렌은 재즈광이죠. 그런데 이 재즈광이 좋아하는 클래식 작곡가가 있죠. 바로 바하인데요. 재즈광들은 보통 바하를 재즈 다음으로 좋아하잖아요. 여기서 바로 바하의 음악이 많이 나옵니다. 합스코드를 위한 협주곡 F단조 2악장 들어봅니다. 영화 한나와 그 자매들 중에서 바하의 합시코드를 위한 협주곡 F단조 2악장이었습니다. 가예드 시네마가 선정한 125번째 작품은 알랭 레네 감독의 프랑스 영화 멜로입니다. 영어 스펠링으로 한다면 M-E-L-O인데요. 이 영화는 멜런슈타인의 희곡을 따로 시나리오로 옮기지 않고 그 무대곡 대본에 충실하게 만든 레네 감독의 야심작입니다. 비엘과 마르셀은 친구 사이인 음악가들입니다. 문제는 비엘의 아내 로메네가 마르셀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남편 마르셀은 아내 로메네를 지극히 사랑하고 로메네는 결국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영화는 무대극처럼 막을 쫓아서 진행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관객들은 연극적인 공간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죠. 주연을 맡은 사빈네 아제마가 세자르 여우주연상을 그리고 남편 역의 비엘 알디디가 조연 나무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가예드 시네마가 선정한 126번째 작품은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영화입니다. 86년에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Out of Africa입니다. 아카데미 11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돼서 7개 부문을 수상했죠. 이 영화는 원래 데이비드 린이 연출을 맡을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제작비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던 중에 시드니 폴락 감독이 선수를 쳤다고요. 이 폴락 감독은 1910년대에 아프리카 땅에서 한 여인이 겪어야 했던 사랑과 이별 그리고 죽음과 사무치는 회한을 아주 서정적인 터치로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자연과 교감된 인생 여화라는 호평과 함께 메릴 스트립의 뛰어난 연기까지 한 몫을해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던 영화였습니다. 존 베리 역시 이 영화 음악으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했죠. 존 베리의 음악으로 들어봅니다. Out of Africa의 메인 타이틀 I have a farm in Africa. 아프리카의 그 넓은 초원이 생각나는 음악이죠.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지는데요. 오늘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Out of Africa의 메인 타이틀. 하이텔로 사연 보내주신 이의진 씨, 그리고 한석 오빠, 영주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신 이혜원 씨도 잘 들으셨죠. I have a farm in Africa. 메인 타이틀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까에디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의 세계 영화 200편 중에서 118번째 영화부터 126번째 영화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귀여운 반항아, 프랑스의 클로드 밀러 감독의 영화였고요. 다운 바이 러, 미국의 짐 자무시, 전망 좋은 방,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설명이 필요 없는 영화였고요. 산의 분화, 프레디 뮬러 감독의 영화, 또 페데리코 펠리니의 진저와 프레드도 있었습니다. 레오 게락스 감독의 모베상, 나쁜 피, 우디 알렌의 한나와 그 자매들, 알랭 레네 감독의 멜로, 시드니 폴락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까지 쭉 보니까 비디오로 나와 있는 것은 네 편이네요. 귀여운 반항아, 전망 좋은 방, 한나와 그 자매들, 아웃 오브 아프리카.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빌려서 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구 수성구 한금동의 박지원 씨, 숀 코넬이 생일을 축하해 주셨네요. 자, 축하곡으로 뭘 띄워드릴까. 영화 모우머니, 머니머니라고 비디오로 나와 있죠. The best things in life are free.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유랍니다. 자넷 잭슨과 루서 벤드로스의 노래입니다. Are you ready? think they've got it. Let's tell them one more time. Check it out. Everybody needs to know. Money 중에서 자넷 잭슨과 루소 벤드로스의 노래 The Best Things in Life Are Free였습니다. 온 세상에 떠다니는 행운이 모두 제게 오기를 빌어주신 하이틀의 최상은 씨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건 바라지도 않아요. 행운이 조금만 저한테 왔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전부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이 나누어서 가셨으면 좋겠네요. 서울 성동구 능동에서 엽서 보내주신 김은구 씨에게도요. 자, 오늘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어요. 편한 밤 되십시오.